JYP introducing the Wonder Girls. No, 오늘 데이트했잖아. 손은 잡아봤어. 말해 봐.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 알지? 어 다들 친구들이 아. 너무 이쁘신데 선혜가 제일 이쁘다. 선혜야 내가 영원히 너만 사랑할게. 인사해야 돼 여자친구야. 어? 인사해. 아유 안녕하세요 출체령입니다.